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도로서 시작하셨나요? 아마 이 질문 받으시고 아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새벽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했어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죠. 분주한 아침을 보내느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기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로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갈 때 어떠한 평안이 주어지는지 분주한 마음들, 번잡한 마음들 잠시 내려놓고요. 이 시간 기도로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 주님께 가까이 함이 제 복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성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상큼한 오후 함께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아마 조금 찔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기도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큼 가족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떠한 정오 시간 보내고 계신지 문자와 톡으로 또한 신청곡을 함께 해주세요. 상큼한 오후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바이블 함께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말씀 함께 읽는 날이에요. 오늘도 세 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증 문자 남겨주세요. 이어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명성교회에서는 제7회 2016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9월 8일 목요일부터 9월 9일 금요일까지 김사만 목사님 등 9명의 강사로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며 영적 비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3일 토요일까지며 참가비와 식사,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sch.or.kr 또 모바일 홈페이지 pic.msch.or.kr로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02-6930-977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선도님, 오프닝 들으면서 다시금 다짐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실은 솔직하게 나누면 제 다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현숙 성도님, 연단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믿음의 가정님, 오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산뜻하고 기분 좋게 상큼한 오후 듣고 있어요. 덩달아 기분 좋아지네요 하시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남기셨어요. 네, 저도 사연 읽는 동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할게요. 서울 바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네, 이미 알고 계시죠? 극동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공개 방송이 극동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전국 생중계로 만나는 600회 특집 방송이거든요. 서울을 비롯한 전 지사가 함께 은혜의 방송으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이 가운데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 소감을 또 남겨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뭐 홍삼 선물 세트, 극동방송 로고가 들어있는 제이손 수저 세트, 또 극동방송 60주년 기념 타올, 그리고 청취자 수기 공모 간증 책 등 여러분들께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어게인197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네, 또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거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잠시 후 1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공개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 소감 문자로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게인 1973, 1973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110만이라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네, 이 시간 그 은혜의 현장 인터넷 영상 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600회가요. 정말 다가오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죠? 한 1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함께 또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애청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면서 청취 소감 남겨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어게인 1973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박종우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 일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시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지는 찬양 한 곡 더 준비했어요. 민옥의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의 친절한 팔이 한 기세 찬양 함께 나눕니다. 문자 사연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정민 성도님은요. 오늘 아는 동생에게 극동방송을 소개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알려줬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진작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동생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남기셨어요. 아멘. 우리 5997번님은 6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기쁨의 문자 남기셨고요. 9685번님 만나고 방송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게인 1973 남기셨네요. 네, 이제 20분 정도 남았나요? 잠시 후 1시부터 전국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600회 특집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애청하시고 청취하시면서 어게인 1973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거든요. 청취 소감도 함께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6456번님, 주방 한켠에서 라디오를 극동방송에 맞춰놓고 듣고 있는 청취자요. 오늘이요, 제 생일인데요.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해서요 하시면서 감사하게도 이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제게는 오늘의 선물입네요. 항상 우리 가족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청합니다. 네, 생신 축하 인사 상큼해서 드릴게요. 축하드리면서 축하 선물로 오늘의 마지막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이혜순 성도님, 어겐 1973 축복합니다. 제가 중 6대 있었던 집회인데요. 감회가 새로워요 하시면서 남기셨고요. 4708번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미아리 삼양동에서 차를 3번 갈아타고 여의도 광장의 감동에 참여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도 저를 잡아주고 있어요. 어겐 1973 외칩니다. 남기시네요. 네, 우리 2125번님, 어게인 1973, 빌리그레어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의 설교하시던 그 목소리 다시 들으면요, 정말 그때 감동으로 흥분되고 가슴이 설레네요. 네, 그때 그 감동과 회복 다시금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잠시 후 1시부터 함께하게 될 텐데요.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서 어긴 1973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 함께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큼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안나였어요.